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몇 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기도가 말이에요. 구약 때 이렇게 보면 거의 탄식하는 거였어요. 탄식주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에요. 잠깐만요. 이 패드에서 이게 지금 나와버리네요. 이걸 끄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기도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기도의 예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없어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섭리를 드러내는 쭉 일련의 역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원과 뜻대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기록들이 쭉 있죠. 그러다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하늘의 뜻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죄 중에 빠졌을 때도 죄로부터 돌이키는 장면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당장 부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데다가 불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은 왜곡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혹은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거든요. 신약 때에는 조금 더 내용이 뭐 깨어 있어라 이런 기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셨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인데 믿음으로 기도해라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주로 탄식하는 어조로 간구를 했던 그런 기도들이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고 그 조금 다른 부분만 제가 조금 이제 짚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기도는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처음에 그 대화의 물꼬를 하나님께서 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할 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은총이 이 인류 사회에 이렇게 임하죠.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인류 사회에 전해지는데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트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또 인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예들 몇 가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약간의 그 탄식조로 하는 간구 말고 이런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 같은 경우, 야베스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리고 갈렙 같은 경우는 주시어 당신도 그때에 들으셨지만 그때 약속하신 그 유업,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지역, 그 지경, 그렇죠. 그 지경을 내게 주소서, 그 하늘 유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 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기도문으로 연결을 시켜서 신약시대도 여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런 기도문도 여전히 구약시대에 그러한 기도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였죠? 그 산상수훈에서 온유한자가 얻게 되는 복, 복이 있나니,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즉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말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다른 점들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렸고, 또 하나, 기도라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 구현되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소돔성이 망하게 될 때, 이거 전부 망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기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건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듯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계획을 다 성취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고 하셨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거나 더큰 뜻을 품거나 하는 듯한 교만한 태도의 그런 발언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도 구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아이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게. 몇분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를 좀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도록 어떤 모형 같은 거, 모델 같은 거, 뭐 이런 것 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냐, 이런 요구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옛날에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가 기도하는 법을,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책들을 제가 책방에서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요령 같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를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뉘앙스가 how to pray,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법, 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그 책들 이런 거 제가 또 그런 말들 이런 거를 제가 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면 되지. 또 추가로 알 것이 뭐가 있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픽업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그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무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방송을 새로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저 같은 경우도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굉장히 많이 암송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암송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레이 피플이라고 하는 평신도. 그 생활을 안 하니까. 이 평신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 비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중세시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 신분적으로 역할의 다름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아예 다른 사람 취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냥 레이디 피플이니까 자리를 뜨뜻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냥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제가 아직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그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때 이제 다들 기도들 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를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노래를 예배를 마칠 때, 썼던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에 곡조를 붙여서 그것으로 마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장로교회에서 시작할 땐 사도신경, 끝날 때 또,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 제가 원래 새벽 기도파예요. 아침형 인간이라. 그래서, 요즘에 좀잘못 일어나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매일 그냥 알람을 안 맞춰놔도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래도 좀 규칙적으로, 한평생 규칙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라서, 제가 굉장히 랜덤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살고, 막 살고, 즉흥적으로 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잘 배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4시에 맞춰놓고 있거든요. 잘못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파가 되겠죠? 아침이 상쾌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이 상쾌하지만 저는 아침이 상쾌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면 꼭 끝나고 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없이 드르르륵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드르르륵 하는데, 하루는 말이에요. 하루는 못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가고, 그날 뭐, 일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뭔가 기도가 덜 끝난 듯한 느낌? 알수 없는, 그냥 느낌이죠. 느낌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뭐, 느낌이라는 건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갖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불분명한 어떤 상태지요. 느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여자들 촉뭐 요것도 느낌이죠. 요건 뭐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눈에 분명히 보이는 그런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느낌은 그냥 뭔가 느낌이었어요. 그냥 느낌. 뭔가 기도를 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 혹은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를 끝내면 안될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였었어요. 이런 느낌 비슷한 거, 꼭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미진한, 뭔가 확실치 않고, 뭔가 불분명하고, 지금 끝내면 안될것 같고, 기도를 다한것 같지 않고, 뭐 이런 느낌.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침마다 설교를 듣고,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르르르륵 하고 근데 또안 돼서 다시 뭐 가야지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끝내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도 끝났는데도 대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제가 섬뜩하게 뭐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섬뜩한 느낌. 그러니까 뭐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때 뭐였냐 하면 그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냥 성실하게만 살면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호황이었던 시절이라 그냥 대충 열심히만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하고 다른 제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제도도 그 부자들을 생산해내고 또 그 부자들이 부를 결국 독점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열심히만 살면 뭐 차도 굴릴 수 있고 한국 같으면 어려운데 새 차도 살 수 있고 뭐 내가 아파트도 여기는 뭐 그냥 첫 달치 뭐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면 사벌세로 이렇게 늘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나쁜 데도 있지만 나쁘지도 않고 그때 살 수도 있고 또 주말에 뭐 한국에는 고기가 비싼데 막 소갈비 같은 거 되게 썼어요. 1파운드에 뭐 1불 정도씩 하고 그랬으니까 LA 갈비라고 하는 거 뭐 그때라고 하더라도 1파운드 1불 되는 거 그렇게 먹기 힘들지 않았어요. 잘 먹었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요 뭐 주말에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30파운드씩 40파운드씩 사서 사람들 불러서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갓 이민 온 사람들에게 제가 건방을 떨었다는 거죠. 열심히만 살면 돼. 그러면 이 나라는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굶을 수도 있겠더라. 미국을 돌아보니까 굶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굶기실 수도 있더라. 굶는 상황을 외면하실 수도 있더라. 이와 같이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더라.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뭔가 갑자기 느낌적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탁 뒷덜미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못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저도 이제 이렇게 끝마무리로 쓰고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이 그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그 예식의 한 장식품으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뭐 하나로 낑겨져야 하는 것이냐 뭘 하나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거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저도 은연중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에 붙어 있던 그냥 뭐 그런 거였지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도 아마 다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먼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위선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는 중언부언 하지 마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이건 뭐냐 하면 남에게 남에게 내가 늘 하나님과 이와 같이 소통을 하는 사람이야. 교제를 하는 사람이야. 이 교통이란 단어보다 소통이 낫겠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고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야. 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영적 교감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걸 남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태도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든지 필리처상을 받았든지 교회에서 전도상을 받았든지 중보기도상을 받았든지 무슨 상을 받았든지 세상에서 주는 무슨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늘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라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선자들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면 네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지라도 네가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안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 방언기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도 그런 말이 있죠. 잘해야 두세 명이서나 해라. 두세 명. 두 명, 세 명 정도나 해라. 그렇게 모두 다 통성으로 방언기도 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온 교회가 방언기도 하죠, 여러분. 통성으로 온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보이듯 하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기도. 그런 기도는 좋지 않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게 뭐냐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게 세번역에서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10대까지 써놓으면 1시간 정도 기도가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뭐 A 권사님, 그 다음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B 장로님, 그리고 몽골의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C 선교사님, 그리고 아 참 이걸 빼먹었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꼭 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부흥, 그리고 새신자를 위한 기도, 뭐 등등등등 뭐 하면 한 시간 후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해요. 그리고 모레 또 해요. 하나님 귀가 먹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귀가 먹은 줄 아느냐. 그렇죠. 왜 자꾸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한다. 그걸 정성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성. 그렇죠.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한 말 내일 또 하고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 가는 걸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 내일 아침 또 가서 그걸 또 말하는 거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미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나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듯한 뉘앙스의 성경 구절이 있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제 때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게 7절 말씀. 그렇죠. 나일까 보냐? 8절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8절까지. 이게 문단 마지막이라고.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그 응답이 의로운 응답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응답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리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사사기 19장, 20장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하셨지만 전쟁에 나가서 그 열한 지파가 가장 조그만 꼬맹이 지파하고 싸움 붙어서 죽임을 아주 대패를 하잖아요. 두 번이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는 대답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원한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대답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귀찮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귀찮아서.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마지막 절 8절 그게 거기까지가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 하이벨스 목사조차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뭐 끈질기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듯한데 그렇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저도 은사주의 교회를 한 2년 다녀봤으니까 그 안단 말이에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대적기도라고 하는 거죠. 대적기도. 그러면서 막 그래요. 막 장풍 날리면서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라! 가라! 이러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뭐 쫓겨갈 찌하다! 찌하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굳이 구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매일 기도 드리세요. 매일 기도 드리시고 싶은 분들은 매일 드리셔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드린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도 탓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기도를 하면 하는데 1년에 한 번 기도를 여러분들 하신다고 쳐요. 만약에 하나 1년에 한 번 기도를 했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치시자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 그렇죠. 그렇다고 기도라도 해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오히려 병이 생겨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증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래 하실 방도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불을 켜놓고 있는데 이 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신자의 삶은 기도를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그게 올바른 기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곰곰이 뜯어 씹어 먹어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기도하실 것 같으면 늘상 말씀을 준행하시면서 살아야 해요. 말씀을 준행하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시면서 살면 기도를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지는 않더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 왜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론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대요. 근데 그는 그럴만하잖아요. 그럴만한 인물이잖아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지만 내가 나를 돌아봐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의로운지 불의한지에 대한 최종적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제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나는 율법에 대해 죽노라 그러면서 맨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점이 그거예요. 나는 영접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땡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었어 이거 아니에요. 그의 죽음에 나는 이전에 27년 전에 구원파처럼 27년 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1993년 9월 3일에 그때 나는 죽었어. 그때 나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였어. 그때 나는 죽었던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고백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날마다 죽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율법으로 포덕포덕 하나님 앞에서 내 율법을 자랑하며 펄펄 뛰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쳐져야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탄식의 기도를 듣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경험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다.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면서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즉 씹어먹듯이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라는 것은 자연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남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실 것도 없고 중원부원 하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탄식조로 주여하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으로밖에 진행이 안 된 거라고 하더라도 입에서 그냥 오물오물 그 언어로 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걸 따지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말 못해? 너 왜 구체적으로 나한테 아뢰지 못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속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속마음을. 그런 심사가 들었을 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때 내가 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아 소리에 담긴 그 의미까지도 하나님이 캐치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요 시간을 따로 빼고 고향 가운데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수 앞에서 자랑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군데서 쓰여져 있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 시간을 빼내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니까 답을 제시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깨야 되거든요. 이걸 깨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각각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고요. 제 아내는 제 아내고 제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같을 필요가 없죠. 제가 제 아내 같을 필요가 없어요. 다름은 다를수록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다르면 다를수록 인류 사회가 더욱 풍성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총을 인류 사회에 보여주실 수, 나타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동일한 정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주어진 글들 이걸 갖다가 외우는 식의 기도를 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언어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로. 여러분들이 늘 자주 쓰시는 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늘 자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코드, 문화라고 하는 그 코드 있으실 거고 그것대로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방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툭 내미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언어대로 이렇게 각자의 언어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씹어 먹듯이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을 씹어 먹듯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내 윤리관, 내 인생관, 내 뭐 역사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야 그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문학적으로 말씀을 씹어 먹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시각, 어떤 관 있잖아요. view라고 하는 거. 그대로 그 뷰대로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실체화되잖아요. 그렇죠? 내 윤리관대로 말하고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있잖아요. 세계가 뭐 괜찮은 데야? 세계는 좀 악한 곳이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접하고 아마 세계는 굉장히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용기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힘을 이스라엘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그 미국 두 나라의 폭력적 군사행동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또 심지어 그들의 그 조직적 린치를 당해서 상해를 입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럴 때에 나는 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그 TV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여성이 이스라엘 그 총구 앞에서 죽여라 그러면서 그 운동하고 있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그 여성의 윤리관이 그 여성을 그런 인생을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은 인생관, 라이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관, 인생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뭐 물질적인 거 그렇게 얻고 사는 거 아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 물질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보여지는 이 나라에서도 그 물질주의, 머트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걸 극도로 비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물질주의를 비판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인생? 그런 거 얻으며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인생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역사시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게 원래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기네 땅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관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관이 오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한 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씹어먹듯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돌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천이 가벼운 것이 되지 않죠. 하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충분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거죠. 공짜로. 그분의 은혜죠. By grace.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 말씀 By grace through faith.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로 얻어지니까 공짜 맞아요. 은혜는 공짜잖아요. 어머님 은혜같이 공짜인데 신자의 삶은 공짜가 아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내 법도 규례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비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로 보여주신 것이 폴리깍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열제자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을 예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willing to pay the price? 이걸 제가 옛날에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price 값이죠, 값. 그 값을 치를 의도가 있느냐, 이거죠. Are you willing to pay the price? 당신은 값을 치를, 의지가 있느냐, 그럴 뜻이 있느냐.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은 거저라고 사는 게 거저는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은 거저 얻어졌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거저가 아니에요. 거저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각각 너희 십자가를 져야만 해. 그래야만 나 그 합당한 삶이야. NIV에서는 acceptable. 그래야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삶이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만사형통, 소원성취, 무병장수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공고로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입시 때만 되면 목걸이에 자기 아들, 딸 이름 걸어놓고 철야기도에 들어가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짓이거든요. 이건 정말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긴 거니까.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45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여라.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나의 기도에서도 이게 나와요. 한나의 기도에서도. 한나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나가 당신 같은 이는 없다. 당신 같은 거룩한 이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없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같이 그렇게 구별되신 분은 없다. 주님같이 그렇게 다르신 분은 없다. 당신 같은 이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신의 성격,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도무지 이 점과 음이 한 점도 없으신 그분이라는 찬양 고백 기도라는 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하늘에 계신 헤븐리 갓이 아니에요. 헤븐리 파더. 그렇죠. 헤븐리 파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를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first born,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sky가 아닌 heaven. 그렇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요. 신이시요.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나처럼 당신 같은 이는 없으시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던데 뭐 There's a man like you 제가 워낙 못돼가지고 노래를 아유 정확하게 음정도 생각이 안 나네. There is a man like you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까먹었네. 하도 안 부르니까. 이거 번역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주님 같으신 분 없네. 뭐 그런 식으로 번역도 돼 있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하시기를 적극 권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같은 말이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분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뭐 이름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이름을 두고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순기고 어떤 분은 김철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름인데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나 야훼나 이런 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과장님, 부장님 같은 거지. 그 앞에 있는 뭐 방부식갱이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훼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이름이 완전히 이 세상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냥 부처여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그렇죠? 알라는 아무리 구약을 거의 비슷하게 공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알라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삼신할미를 조물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삼신할미와 이분이 다른 것처럼 다른 신이에요. 그렇죠? 말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글씨가 작네. 몇분 들어와 주셨군요. 지각하셨군요. 출석부에 기재해놔야 되겠어요. 지각하신 분. 목사님,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을 예를 들어 주시면 쉽게 이해될 듯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 아우, 글씨가 너무 작아서 가까이 돼도 안 보이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른 시간에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치관으로 퉁쳐버리잖아요. 근데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로 다 퉁쳐버리는데 이걸 좀 세분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있어요. value라고 하는 거죠. value. 그러니까 관, 시각은 마음이나 머리로 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100불을 술을 사는 데 써요. 이전에 써봤어요. 그런데 100불을 불우이웃돕기는 안 해요. 왜 그래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100불을 쓰는 거는 100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헌금하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뒤바뀌어져서 교회는 1000불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술 사는 데는 10불도 쓰지를 못하게 또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죠. 책을 제가 한꺼번에 400불을 칠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300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300불을 책 사보세요로 헌금을 해주셔서 100불 얹어가지고 400불을 칠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가정 살림으로 400불을 책을 사는 건 무리지만, 글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치관이죠. 밸류죠. 그 책을 그렇게 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가치관이고, 다 달라요. 세계관도 있고, 윤리관도 있고, 여러분들이 대충 단어로만 가지고도 그 뜻을 짐작고도 남죠. 전문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윤리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생각해 봐서 할수 있겠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24시간 있는데 자는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뺀다고 치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또 뺀다고 치고, 또 이런저런 시간 다 계산하고 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골이 있어요. 골. 그렇죠. 나는 이것을 이뤄야지 하는 골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집을 지어야지 이런 거. 집을 지어야지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priority setting이라는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priority setting.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장 큰걸 무엇을 해야 될까? 큼지막한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치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그다음에 중간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에 벽을 붙이고, 미국식 집이에요. 여긴 그렇게 져요. 벽을 붙이고 지붕을 이렇게 덮고 이런 거. 이거잖아요. 이게 priority sett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법고시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할거 있잖아요. 그게 골이면 그러면 priority setting을 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골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렸더라? 아무튼 그렇지. 기도. 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4시간을 매니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삶을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경영하시는데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뺄 것이냐. 우선순위, priority setting을 말씀을 이것 때문에 드렸군요. 우선순위로 이걸 몇 번째로 집어넣을 것이냐. 그렇죠? 이건 가치관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죠? 신자 윤리를 끄집어 갖고 와서 윤리관으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현재 역사, 미래 역사를 역사 측면에서 역사관으로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기도하라는 뭐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겠네. 뭐 세계관은 잘 모르겠네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시각대로의 세계관을 형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하나 뜯어먹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재미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재미나지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성경이 더럽게 읽기 싫어요. 구약부터 읽으면 창출 레민신 하잖아요. 그럼 창출까지 가는데 레에서 콱 막혀버려요. 레위기에서. 읽기 싫어진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신약부터 읽으면.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먹지 않으면 괜히 신화적 요소가 막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막 뜬금없는 그 치유 기사들,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그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병만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파먹지 못하면 그럼 재미없어져요. 사실 재미없어요. 그리고 지나가서 로마서 같은 데 뜩 등장하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깨닫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정말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썩히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거기는 죄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은혜의 문제도 거론하고 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그거에 따른 신자들의 실천 덕목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죄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도 깊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로마서 같은 아주 좋은 책을 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뜯어먹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직접 하셔라. 그래서 제가 한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것도 여전히 한나는 그렇게 했더라. 당신 같은 이는 없습니다. 당신같이 거룩한 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세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하늘에 계신 이거와 동일하니까 이와 같이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와 같은 심사를 하나님께 토로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면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십시오. 그렇죠? 이걸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Thy kingdom comes. 옛날 영어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근데 Your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Your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기도를 하려면 이 기도를 하고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건요 미친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친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걸 믿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에서 낫다고 하는 한 청년이 죄를 지어서 당시의 당국인 로마 당국에 거스리고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정신적 지도자들의 거쳐서 잡혀서 중한 범죄를 지고 잡혀 죽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속 죽음을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죽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치범 혹은 사회에 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남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죽음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 정녕 죽게 되는 형벌을 인간들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래서 안더웨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렇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걸. 그게 믿어지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의 실존조차 규명하기 어려운 이때 그걸 믿음으로 그의 실존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의 실존이라고는 성경 기록밖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이게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거 그런 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의 그 영적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신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어디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죠.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거룩하게 하심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동의어로 당신 나라가, 그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Your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온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르고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나라는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나라는 땅에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사실 크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나라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이다. 사실은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을 여러분들만의 삶을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상황에 맞는 조금 작아져도 되고 조금 커져도 되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댓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색해서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로만 하고 있는데 언제쯤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뭐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아버지라는 것이 혈연관계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법적이 세상 법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법으로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걸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지, 진짜로 내 아버지와 내 아들, 내 딸,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동등하신 신이시라니까요. 아니에요. 하위 개념도 아니고, 열등한 개념도 아니고, 종속 개념의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누구, 세상 권세가 도무지 갈라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했지, 진짜로 그분과 신과 우리가 뭐 혈연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다, 그거 아니니까. 그런 나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다라면, 사랑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아버지란 단어를 인간적으로 해서 뭐 아빠, 아버지, 뭐 여기에서도 그 단어로 ABBA, 그러니까 뭐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막 친근함을 강조하려고 막 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친근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관계가 그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막 그 가끔 보면 감성적이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으신데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고, 아빠 아버지, 아마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러신 분 계시는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의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신 거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초신자 할아버지가 처음 기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반갑습니다라고 시작하셨는데 앞에 계신 분과 대화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래요. 이게 의역인데 아주 적절한 의역이군요. 근데 일용할 양식, 이것도 괜찮아요. 데일리 브레드니까. 근데 오늘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미 하루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필요한으로 바꾼 것도 괜찮아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것도 여전히 물질의, 물질을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날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지쳐나가 우리는 죽겠습니다 했을 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가시 같은, 그래, 이틀째 걷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을 더불어 주셨어요. 왜 그래요? 주셨으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왜요? 내가 전지전능하시고 만유가 내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하니까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계명을 주시기를 안식이, 하루치만 거둬라,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거둬라. 왜냐면 안식이라는 그 곡식들을 주우러 나갈 거가 아니니까 그날 것까지 이틀치를 구해라. 그런데 다른 날은 그 다음날 것까지 이틀치를 주었으면 썩어버릴 거다 그랬는데, 욕심사나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틀치를 주셨죠. 근데 썩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라, 자신을 믿고 따라라, 내 말씀대로 따라 준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신뢰하라, 말씀 안에서 거하라, 말씀에 따라 준행해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 정말 먹거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아노라.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내가 열심히 뛰어서 구하면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그렇죠? 그래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면 감사, 굶으면? 굶으면? 그것도 감사. 그렇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슬플 수 있어요, 굶으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천성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형국의 삶일지라도, 즉 좁은 길로 가는 삶일지라도, 그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차라리 그 길을 가는 거죠. 형편없는 말로 비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모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물질에 대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신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꼭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되죠. 이게 하늘 프로세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 그렇죠? 그래서 물론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흩뿌려 놓으셨어요. 흩뿌려 놓으셨는데 그 용서라는 사랑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수가 생기지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모순도 발생시키고 왜곡된 모습도 보이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녀를 용서하고 용서한 것처럼 내가 걸려 쓰러졌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그와 같은 범죄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미움을 잔뜩 품고 있고 저 원수를 향해서 아주 그냥 적개심을 잔뜩 품은 채 그런 채 나가서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12절인데 14절에 가서 주기도문을 끝내고 나서 14절 15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그분의 원리예요. 그분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라고요. 원리.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만 향해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만 향해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맞는 건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맞아요. 근데 그 창조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날을 우리더러 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날을 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내 날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죠? 준행하면서 내 날을 사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된다고요? 사람 낳는 어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그 삶에 모아지는 거죠. 다만 생업은 저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런 일을 하시면서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날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77에 49 무한정의 용서를 해주시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와서 지은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 13절에 돌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책망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쿡 찌르면 쓰러지고 어디를 쿡 찌르면 쓰러지는지 알아요. 그렇죠? 뭐에 약한 줄 잘 안단 말이에요. 아, 요 인간은 요거 건들면 뭐 스스로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는 인간이야. 혹은 이 인간은 여기를 푹 찌르면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joyful life, 즐겁고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밤낮 우울해질 거야. 밤낮 슬퍼질 걸 그 슬픈 바이러스, 그 슬픈 바이러스를 가족에게 막 전달시키고 온통 가정이 엉망진창이 만들게 할 거야 라는 걸 사탄은 잘 한단 말이야. 어디 약점인지 그걸 푹푹 찔러대는 거죠. 푹푹. 그렇죠? 제일 큰 부분이 뭐죠? 분노.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때보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없다라고 말하는 다수의 현대인들에게도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러한 순간들을 한두 번 이렇게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화를 그 막 내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만 돌아봐도 미쳤던 거예요. 이건 정신질환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은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제가 좀 더 털어보려고 했어요. 기도를 좀 이것저것 좀 털어보려고 했는데 날마다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도 가끔 이제 전화기로 성경을 쭉 보고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을 벌였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을까? 근데 기도의 예가 많지는 않아요. 기도의 예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걸 짚으려면 짚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레미야가 통고한 것까지 가지고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하는 어조의 간구,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경을 넓혀주소서 하는 정도의 것, 하늘 욕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 한나의 기도도 사실 아들 바라는 기도가 섞여져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아들 바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동기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이 그 전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여전히 뭐냐면 이제 하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늘 유업을 간구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그 비슷한 것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주르륵 살펴보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것들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듯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고 있어서 고민하다가 접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중복이 될까봐 접었어요. 접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 그래 이게 답이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답이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각각의 문학가가 되셔가지고 물론 이 말씀을 드린 제가 참 외람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하시자고요. 각각의 주님께서 주신 능력 범위 안에서 노력은 하시자고요. 어차피 성경이 문학 작품이에요. Art의 art. 예술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그분의 뜻을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풍성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자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대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거룩이라는 것 하나 고백, 당신 같은 이는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하나뿐인 하나님이시여라든가, 뭐내 삶의 모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라든가,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런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그 언어를 개발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의 기도를 본문으로 해서 이걸 원리로 해서 말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방식이 아닌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컨텍스트,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삶에 맞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해볼게요. 질문이 왔어요. 근데 성령이 죄와 더불어서 가장 신앙에서 말이 많은 거거든요. 말이 많은 건데,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써서 보내오셨는데, 사실은, 뭉쳐보면, 이걸,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어서, 뭐, 8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질 거는 어떤 건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그리고 관계, 성령 충만의 요건, 성령 충만한 자와 인간적인 죄의 관계, 즉 성령 충만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의미, 뭐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와 열매, 성령의 본질적 사역, 성령과 은사의 관계 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만큼 말 많은 게 없죠, 교회들에 의해서.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비하세요. 노트를 준비하시고 제가 노트 필기를 좀 해볼게요. 노트 필기를 해볼 테니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찾을 거예요. 성경에 성령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기록들을 조직할게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거반 신학교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학교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보다 결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정도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수준으로 조직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성령에 대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의 주입식 교육식으로 제가 부르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르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 침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의 전제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쭉 성경에 있는 그 기록들을 쭉막 여기다가 칠판에다 써서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쭉.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해보세요. 노트 필기를 막 해보세요. 이건 노트 필기를 하고 계시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자꾸 열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걸 조직화 시켜드릴게요. 조직하겠습니다. 조직한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죠. 뭐, 이렇게 따로 뭉쳐드린다는 거죠. 그 많은 기술들을 제가 이렇게 뭉쳐서 드릴게요. 그걸 뭉쳐서 각각의 그 성구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 그 시간으로 넘어가시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를 이전에 설교됐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구약에는 여러 예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의 기도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더라.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기서 기도는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질문이 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뭐 시간이 1시간 24분이 지났으니까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 틈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20초, 30초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작은 재계 웹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 이번 달 구제를 위한 모금한 거, 그 내역하고 저에게 이번 달에 제가 저에게 그 후원하신 것까지, 저에게 후원하신 건 그냥 총액만 써서 지난달 안 했기 때문에 지난달 이번 달 합쳐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은행에 그 뭐라 그러나 통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이름 이렇게 지우고요. 그 금액하고 이렇게만 스크린샷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는 그거 스크린샷으로 올려놓고 웹사이트에는 그냥 내역만 써놨어요. 그리고 단톡방에는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내역과 더불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됐으니까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